기분 순간부터 만지고 싶어 나만 가지고 싶어 Chocolate love 요소 같은 새로운 매력 거부할 수 있겠니 도도하게 지침하게 널 감추고 무심하게 날카롭게 유혹하고